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가요 사랑의 미소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용재 작사, 리정호 작곡인 가요 사랑의 미소는 언제나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 본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담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 78, 1989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의 1절은 한없이 따뜻하고 자애로운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그 미소를 가슴에 안고 사는 우리 인민 모두의 감정을 꾸밈없이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절에서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어 더 그립고 멀리 있으면 멀리에 있어 더 간절히 그리는 이 나라 천만국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졸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세상이 열백번 변해도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만을 모시고 따르며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내 조국의 밝은 미래는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8분의 12박자로 전개되고 있는 노래 선율은 밝고 따뜻한 정서로 특징 지어집니다. 노래는 오늘도 우보이 장군님에 대한 못 잊을 그리움을 안고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요 내 고향을 나는 사랑해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류동호 작사, 인민예술가 황진영 작곡인 이 노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열렬한 향토에 의해 감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반영하여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는 나소자란 고향 땅을 행복의 웃음꽃 만발한 낙원으로 꾸리며 그 길에 참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 1절에서는 언제나 고향 땅을 아름답게 꾸려갈 요리에 넘쳐있는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생동한 시어들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사 2절에서는 고향 땅을 푸른 숲 으고지고 염소 때 뛰노는 아름다운 곳으로 산에는 산마다 들에는 들마다 어곡백과 주롱진 살기 좋은 무릉도원으로 꾸려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지상과 지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에 옥센 뿌리를 내리고 자기 마을, 자기 고향을 아름다운 낙원으로 꾸려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노래한 가사의 형상은 밝고 낭만적인 정서 속에 뜨겁고 지향적인 정서가 흐르는 선율 형상에 의하여 훌륭히 안받침되고 있습니다. 8분의 12박자의 기초하여 도대조에서 흘러가는 노래의 선율은 처음부터 깊이 있고 진실한 감정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오늘 김종일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겨안고 부강조국 건설을 위해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참다운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며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